현실 euphoria 비길 우리 손잡고 발 맞춰 걷기 with you 화창한 날 오후 놀러가기 with you 행복한 날 둘이 사진 찍기 with you 비 오는 날 둘이 우산 쓰기 with you 기념일 날 서로 선물하기 with you 너무 더운 날 공포 영화 보기 with you 기분 좋은 날 함께 노래 불러 with you 답답한 날 크게 음악 듣기 with you 즐거운 날 우리 함께 춤춰 with you 난 널 사랑해 love you 깨우는 전화 패소리 너의 달콤한 목소리 언제나 나에겐 사랑스러운 러블리 너에겐 행복이 가득한 꽃향기 웃을 땐 너무 귀여워 눈웃음이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you and me 기분 좋은 느낌은 행복 만들기 너와 나의 아름다운 사랑 만들기 우리의 꿈 같은 행복은 이대로 영원히 This song is for you 사랑 그대 지금처럼 항상 곁에 있어주면 심장이 반응하는 오직 한 사람 나의 지친 마음 밝게 만드는 사람 오직 내 사랑 마치 부드럽고 달콤한 솜사탕 Oh my baby, oh you're my lady 애쓰를 달고 망토 입고 넌 외로울 때 구해줄란 슈퍼맨 널 지켜줄래 언제나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느끼고 같은 생각 함께하는 너에게 아름다운 세상에 내 곁에 있는 너에게 말할게 I love you forever 사랑 그대 지금처럼 항상 곁에 있어주면 With you 난 널 사랑해 love you